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9.3%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로 결정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먼저 열려서 그런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주식을 내다 팔았죠. 외국인들이 어제 두 시장에서 쏟아낸 매물은 3,400억 원어치고 주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자금 가운데 유럽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9.3%, 시가총액으로는 135조 원입니다. 지난 2011년 그리스 사태 때는 우리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 15조 원가량이 빠져나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현금 자동 인출기 취급을 받아온 게 우리나라 증시였는데 이번에도 또 M1 우리 증시가 먼저 그리스의 유탄을 맞지 않도록 대비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살 때 누구는 비싸게 사고 또 누구는 싸게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누구에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을 주지 말라. 이게 이른바 단통법의 취지인데요. LG전자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 때 이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잠시 후에 이 문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지난달 말에 ESM이라는 곳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ESM이라는 곳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7조 1천억 원보다는 약간 못 미친 수준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밤 10시 이후 또는 오전 9시부터 1시 사이에만 광고를 할 수 있게 제한을 받습니다. 현행 35% 수준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아직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상조업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수입차의 판매량도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32%가 증가한 2만 4천여 대로 집계됐는데요. 상반기에 누적된 신규 등록 대수는 12만 대에 육박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들로 많이 전환했는데 이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둔 232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를 보니까 지난해에 3,486만 원이었는데요. 338개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와 비교하면 5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나스닥지수는 0.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보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사태 우려와 중국의 증시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LG전자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단통법 개정안 논의를 할 때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 소식을 취재한 머니투데이의 강미선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강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한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 이런 상한선이 있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예,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 이통사가 신규 휴대폰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10월에는 30만 원 정도였고 올 4월에 33만 원으로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대리점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서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유통점이 15%까지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은 34만 5천 원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내 출시된 출고가 82만 5천 원짜리 G4를 보조금 최대치 33만 원을 받고 또 판매점으로부터 4만 9,500 원을 모두 받고 산다면 개인 부담금은 44만 5,500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놨군요. 더 이상 보조금은 절대 주지 말아라. 이게 이제 단통법의 취지일 텐데. 네네. LG전자가 이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그 상한선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면서요? 네,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상한선 보조금 규제를 없애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LG전자에게는 쉽게 말해서 휴대폰이 잘 안 팔리니까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서 지원금을 회사 마음껏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제한한 이후에 각 업체들의 고가 스마트폰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큰 인기 제품으로 또 몰렸고요. 결국에는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LG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회사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 싸게 팔 수 있어야 좀 덜 팔리는 휴대폰은 그래도 더 팔 수 있을 텐데 이 할인 폭에 한도를 두니까 이거 더 팔지도 못하고 이거 법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싸게 팔고 싶으면 보조금을 더 줄 게 아니라 아예 가격을 좀 내리면 어떻습니까? 즉 그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세일 폭을 좀 늘리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예 네. 가격을 좀 낮춰서 붙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LG전자의 입장은 뭐예요? 네, 물론 LG전자가 휴대폰 출고가를 내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 제도 자체를 바꿀 게 아니라 제조사가 그렇게 값싸고 좋은 물건을 내놓으면 소비자가 당연히 살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삼성이나 LG처럼 해외 시장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일 경우에는 국내 가격을 내리면 또 해외 출고가도 덩달아 내려야 하는 그런 압박이 생겨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결국에는 회사의 수익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또 일단 한 번 내린 휴대폰 출고가는 다시 올려받기도 어렵고 또 그동안 쌓아온 회사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책정된 출고가를 그대로 두고 또 지원금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판매량을 조절하길 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가격은 딱 내리고 나면 해외에서도 똑같은 가격에 팔거나 해야 되니까 그렇겠군요. 해외 바이어들도 너희 나라에서는 이만큼에 팔고 우리는 왜 비싸게 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쎄요. 이거는 저 어떻게 보면 근데 다만 단통법의 취지 자체가 아무나 보조금을 함부로 주지 말아라. 이제 그게 그 보조금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요금으로 반영돼서 요금이 잘 안 내려간다 이런 취지일 텐데. 네. 네, 결국은 미래부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미래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당장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통법 취지에 어긋이 나고요. 또 단통법을 시행한 게 소비자마다 다른 보조금을 받는 그런 이용자 차별적인 시장 상황을 없애고 또 통신사들의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면 두 목적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보조금 살포를 통해서 또 다시 가입자를 뺏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통사들은 통신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릴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부는 LG전자의 주장을 뭐 이해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 약수동에 살고 계신 이상현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뉴스 듣다 보니까 그리스가 ESM이라는 곳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던데 ESM은 또 뭐 하는 곳이고 그리스는 왜 거기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저 뉴스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꽤 있으시죠?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돈 없으면 뭐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은행에도 가보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이런 다양한 곳에 노크를 해볼 수 있는데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할 곳이 사실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그래서 IMF를 국가를 상대로 영업하는 글로벌 대부업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요 3년쯤 전에 IMF 말고 자기들끼리 협회 같은 걸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된 나라가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들이 오케이 할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별도의 유럽판 IMF 같은 걸 하나 따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ESM이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유럽안정화기구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그리스가 ESM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게 바로 그리스가 이 유럽판 IMF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가 그리스의 단기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긴 한데 그 한도가 그리스를 살릴 만큼 크지는 않아서 다른 곳에 또 손을 벌려야 하는 게 지금 그리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돈 필요하면 IMF한테 빌리라고 하면 되지 유럽 국가들은 왜 이런 유럽판 IMF를 왜 따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의 문제는 이게 IMF가 잠깐 돈 빌려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만큼 이게 공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부도가 나서 유로존을 떠나면 유로존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유로존이 깨지면 아쉬운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결국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돈 빌려줄 때마다 매번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합의하고 왔는데 빌려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예 한꺼번에 돈을 좀 내서 유럽판 IMF 같은 ESM, 이런 유럽안정화기구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경우에 빨리빨리 빌려주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아시아 안정화기금, 뭐 남미 안정화기금, 아프리카 안정화기금 이런 건 따로 없는데 유럽 안정화기금이라는 건 따로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 역설적으로 지금 세계에서는 유럽이 지금 제일 안정이 안 돼 있는 동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지실 텐데요. 저희 손경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휴대폰 문자 샵 8001, 이 셋 중에 편하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살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일이 가끔씩 있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계약서라도 좀 떨리기도 떨리는데 이게 최근에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법과 경제 시간에 이 판결 이야기 좀 해보죠. 생활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결이면 이게 저 3심까지 가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은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네, A씨는 2013년도의 일인데 B씨에게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11억 원에 팔기로 이제 계약을 하지요. 예. 근데 당시 이제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계약 당일에는 일단 1천만 원만 받았고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본인의 은행 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계약 직후에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아,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생각이 드셨는지. 집주인 마음이 변했군요. 그렇죠. 예. 다음 날에 그 받기로 한 계좌를 바로 폐쇄를 해버렸고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받은 그 1천만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2천만 원만 이제 공탁을 한 상태였죠. 그 1천만 원 받았으니까 난 2천만 원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 네. 당신한테 받은 돈은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1억 원짜리 아파트라 계약금은 1억 1천만 원 받기로는 했지만 나한테 보낸 돈은 1천만 원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그럼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아깝겠네요. 싸게 살려고 싸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내가 준 1천만 원의 두 배가 아니라 계약서에 예. 기재된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거에 2배를 보상해라. 그렇죠. 그런 취지의 소송이었습니다. 양쪽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대법원은 결국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일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 원을 다 받고 나서야 이제 그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취지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억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11억 원짜리 아파트니까 1천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다 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1억 원 더 줄 때까지 집주인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대법원이 굉장히 강조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예. 계약서에 기재된 그 계약금의 어떤 구체적인 금액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죠. 아, 그럼 집주인은 일단 가만히 있고 저 세입자랍니다. 저 집을 살려고 했던 분이 1억 원의 계약금을 더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의 두 배인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든가 네. 아니면 집을 팔든가 집주인 팔려고 마음 변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어요? 집주인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대부분 매매 대금의 한 5%에서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어떤 수준을 정할 때는 네. 1억 1천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조금 과다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 30% 정도를 감액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전세 계약도 그렇고 집을 매매하는 계약도 그렇고 내가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은 하고 싶은데 계약금 현금은 준비된 게 없고 네. 그럼 아주 일부만 내가 통장으로 보내든가 혹은 뭐 현금으로 주든가 한 후에 이따 집에 가서 보낼게요 하고 이제 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만변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따 집에 가서 보낼게요라고 했던 그 계약금을 보낸 걸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든 말든 그건 그렇게 결정한다? 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의 어떤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어떤 기준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약서에 작성한 그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되 지나치게 과다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죠. 이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이번엔 마음 바뀐 상황인데 집을 살려는 사람이 나 이 집 살래요. 혹은 나 이 전세 계약 할래요. 라고 계약금을 일단 일부를 주었다가 집에 가서 송금하기로 한 다음에 살짝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결국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 떼인다고 표현하죠. 예, 계약금 예. 돌려받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실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이 네. 부분을 잘 생각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좋겠죠. 내가 실제로 전달한 돈은 100만 원뿐이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1000만 원이고 이따가 900만 원 보내기로 했다면 그건 1000만 원 계약금 낸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네, 뜻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가끔 저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당일날 마음 바뀐 건 뭐 괜찮습니다. 이런 법 조항은 따로 없죠? 네,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냥 돌려주고 서로 네.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될 텐데요. 예.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 없는 해제의 경우에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도장이 그 계약서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때 계약은 시작된다는 뜻이네요. 계약서를 이제 처분 문서라고 해서 굉장히 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날인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이 질문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치과에서 진료비 내고 치료하다가 그 치과가 다른 치과로 인수됐는데 새로 인수한 치과 원장은 난 당신의 진료 기록도 받은 바 없고 그 애프터 서비스 못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혹시 좀 뭐 말씀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이 바뀐 경우죠. 그런데 예. 그 종전의 어떤 영업시설 일체가 넘어간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 간판이 바뀌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라면 영업량도로 주장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그 주인에게도 그 사장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예예 예, 그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죠.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